말이 왔잖아 girl. We gotta sing this song for you. 지금 전화는 넌 누구야 둘러댈 생각만 언제부터 그런 거야 아주 좋아졌던데 내 관심 끌긴 했어 날 자극하긴 했어 화나 머리 쓴 게 다 보여 웃겨 웃겨 처음에 머물러 당했지 이제 민다고 밀리지 않아 밀다고 초반에 안 귀엽고 핫했지 대체 언제쯤 넌 철들 건데 내가 너를 모르니 모르니 대신 너를 Hey, 니 마, 좀 더 머리 써봐 굳건히 변함없는 방식에 너의 욕심을 왜 또 돼 풀이해대는 거니 앞뒤 재는 너의 태도 이미 lose control Hell no 이제 그만 멈춰 널 많이 사랑하지 마 네 언어 너무 힘겨워 대놓고 표현하면 잡아먹히니 나도 오기 가나 알아도 되려 모른 척하게 돼 괜히 솔직하게 말하면 좋잖아 쓸데없이 또 힘 빼고 지쳐 뭐든지 들어줄 준비가 넌 됐는데 이 여식의 시민 곤란하지 내 입장은 모르니 모르니 너밖에는 모르니 모르니 내 몸 따위 난중 없이 pick it up there 진짜 나를 모르니 모르니 아직도 내 모르니 모르니 뒤에서 널 챙기는 You know what I'm talking about 해줬던 말 해야 할 말 지금 하는 말 You better listen to this 여태껏 네가 알던 내 모습은 bye bye bye 그동안 상처뿐이었던 나를 다시 봐 봐 봐 Hey 이제는 절대 너만의 살 가지고는 날 갖고 놀지 마 Oh 이건 선전 보고 You heard 마지막 신사적인 경고 내가 너를 모르니 모르니 대신 너를 모르니 모르니 바라는 게 삐그덕 되던 너와 나의 사랑 This is not the end Stay tuned Good night